동족이 당한 재난을 대결모략에 악용하며 망동을 부리는 극악무도한 폐륜의 무리들은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위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알려진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조국의 북변 두만강 연안의 여러 시 군들에서 해방 후 기상 관측일에 처음 보는 돌풍이 불어치고 무더기 비가 쏟아져 내려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조성된 비상사태에 대처하여 우리 당은 200일 전투의 주타격 방향을 북부 피해복구 전투회로 전환시키고 전당 전군 전민이 피해복구에 총력을 집중할 때에 대한 중대 조치를 취하였다. 지금 수많은 나라 인민들과 국제사회는 우리 당의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과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북부 피해복구 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해 나가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생결단의 영적 투쟁에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 우리 공화국이 대재앙의 후과를 하루빨리 가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남조선의 박근혜 패당은 우리의 북부지역에 들이닥친 혹심한 재난을 반공화국 모략 선전에 악용하면서 동족을 악랄하게 헐뜯어대는 망동을 부리어 온 민족과 세상을 경악케 하고 있다. 역적 패당은 때를 만난 듯이 괴뢰 보수 언론들을 내세워 우리 북부 피해복구 전선에 펼쳐지고 있는 경이적인 현실을 터무니없이 왜곡 날조하면서 고된 노동 강연이 복구 비용 부담이니 불만이 커가는 분위기니 뭐니 하는 온갖 개나발을 다 불어대는가 하면 인간 쓰레기들을 내몰아 북주민들의 삶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망발을 죄치며 반공화국 모략 내용이 담긴 비라를 우리 집지역에 날려보내게 하는 엄중한 도발까지 감행하고 있다. 그야말로 사람의 가죽을 뒤집어 쓴 천하 폐륜의 무리인 박근혜 패당만이 감행할 수 있는 치떨리는 악행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위의 중앙위원회는 대결에 환장할 대로 환장하여 재난을 당한 동족의 가슴에 서슴없이 칼질을 해대는 박근혜 패당의 비열하고 무례무도한 망동을 천인공랄 반인도적 반인륜적 만행으로 낙인하면서 우리 천만 국민의 치솟는 분노와 천백배의 복수의지를 담아 전열이 단죄에 규탄한다. 큰물 피해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재기억을 도와주는 것이 초보적인 인륜 도덕이고 보편적인 관례이다. 그런데 박근혜 패당은 동족이 당한 가슴 아픈 불행에 대해 위로는 못할 망정 오히려 깨고서야 하며 온갖 터무니없는 모략나발을 다 불어대고 있다. 세상에 이런 고약한 놀부심보 이처럼 매종하고 지독한 낙당들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이것이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신천 땅에 기어들어 무고한 우리 인민들,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면서 쾌락을 느끼던 미제 승냥이들의 야속 만행과 광주를 피바다로 만들고 사람들이 고통 속에 숨지옥하는 것을 보면서 희락락거리던 전두환 군사파시오 악당의 살인마족 본색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박근혜 패당이야말로 인간적인 것이란 찾아볼리야 볼 수 없고 골수에는 인간 증오, 동족 적대감만 꽉 들어찬 악한의 무리이다. 하기는 수백 명의 어린 생명들을 세월호와 함께 수장시키고 2년이 넘도록 시신들을 다 찾지 않은 채 바닷속에 내버려두고 있는 천하의 냉렬한 살인 악마를 놓고 인륜 도덕과 인도주의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수치이다. 참을 수 없는 것은 역적 패당이 북부 피해복구 전투에 산악까지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같은 총의와 결사의 투쟁을 악랄하게 중상모독하고 감히 일심단결된 우리식 사회주의의 영상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천만 군민은 여명거리 완공의 환희보다도 재해지역 인민들의 새집들이 소식을 몇천 배로 더 귀중히 여기시며 북부 피해 복구를 위한 거창한 대작전을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인민 사랑에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절세의 위인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기어이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고 조국의 북변 두만강 연안에 선군시대 사회주의 새 선경을 펼쳐놓고야말 충천한 기세로 대결전을 벌이고 있다. 선군 조선의 군민 대단결 혼윤일체의 거대한 위력과 그 어떤 만난도 재임으로 억세게 이겨내며 무섭게 솟구치오려는 자력자강의 기상이 만천하에 떨쳐지고 전체 인민이 서로 돕고 이끌며 생사고락을 함께 해나가는 사회주의 대가정의 풍모가 천만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며 매일과 같이 격동적인 화폭으로 펼쳐지고 있는 곳이 바로 북부피해 복구 전투장이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낼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이 고상한 윤리의 세계, 위대한 현실을 역적 패당이 감히 강연히 불만이니 하는 모량나발로 시비중상하고 있으니 왜 우리 인민들이 격노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애비에게서 배운 것이란 독재광기뿐이고 청와대에서 허위허식하며 사치와 허영에 들떠 20대부터 돈벌이에 미쳐 돌아간 데다가 속통이 꼬부라질 대로 꼬부라진 역도년역에 우리의 현실이 바로 보일리 만무하다. 인륜을 거스른 자 천벌을 면치 못한다고 하였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들은 괴뢰역적 패당의 무지막지한 만행에 치를 떨며 당장 달려나가 박근혜 년과 그 악당들을 모조리 칼탕쳐 죽이겠다고 펄펄 뛰고 있다. 명백히 말해두건대 박근혜 패당은 자기의 더러운 명줄이 끊어질 시각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헤덤벼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박근혜 패당은 대결에 환장하여 우리의 북부 피해복구 전투를 악랄하게 헐뜯어대는 극악한 반인륜적, 반인도적 범죄를 감행한 대가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몸소리치게 통감하게 될 것이다. 이 기회에 다 죽어가는 산송장인 박근혜 년의 비위를 맞추며 반공화국 모량나발을 마구 풀어대는 괴뢰 언론사들과 매문가들, 추악한 인간 쓰레기들에게도 경종을 울린다. 우리 천만 군민과 온 결의는 동족이 당한 재난까지 대결 모략에 악용하며 극악무도한 망동을 부리는 천하 폐륜의 무리인 박근혜 패당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다. 주체 105, 2016년 9월 22일 평양.